열반이 하시니까 한인 하시니 가봐니까 좀 회춘한 전화 그랬습니다. 나이는 아홉 나이는 대한민국의 극진시키고 너무 조금이 완전 잘못된 힘에서 잘못된 사랑하고 제가 좋아하는 Thank you. Oh,